실내로 들어오면 참 포근하다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은요, 마음이 추운 날은요, 마음이 시렵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를 해줬으면,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이렇게 여겨지는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순간 어디서 무엇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지요? 글쎄요, 오늘은 나의 마음의 풍성함이 필요하고 회복이 되었으면 하고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면 마음껏 주님 품에 나아가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부르며 나아오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붙들어주시고 반겨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목요일 저녁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품 안, 주님께 안기는 그 날, 네, 참 포근하다 느껴지는 그런 날이겠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빛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할게요. 안녕하세요, 조안나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빛나는 인사로 남기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정답 남겨주세요. 빈칸 만들었는데요. 주의 팔에 안기세. 빈칸에 들어가는 세 글자 한 단어를 맞춰주세요. 주의 사랑 그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영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에 앉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에 앉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기세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2017년 2월 9일 목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주의 팔에 안기세 빈칸에 들어가는 한 단어 세 글자는 무엇인지 문자와 톡으로 함께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남기실 수 있고요. 톡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세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빛나는 당신에게 방에 여러분들의 행복한 사연도 좋고요.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목요일 어떠한 하루 보내셨나요? 벌써 내일이면 금요일이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 주가 정말 금세 흐른다라는 생각과 함께 2월인데 잘 보내고 있는 건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건지 그런 물음이 생겨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일상 어떤 일이 있는지 함께 남겨주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3104번님의 사연입니다. 드디어 신호에 딱 걸렸어요. 운전 중에 잠시 멈춰서 문자 보냅니다. 인사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주님의 정말 친절한 팔에 안기고픈 그런 날씨예요. 조금 추운 날씨지만 감기 조심하세요.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은 조금 따뜻하게 입어야 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품이 따뜻한 거 다시금 기억하는 그런 날이네요. 고맙습니다. 2219번님, 7366번님, 그리고 0457번님 처음으로 오늘의 빛나는 인사 남겨주셨어요. 김종혜 성도님, 매일 주님의 성품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극동방송 들으면서 주님의 팔에 정말 안겨있는 기분이에요.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찬양 함께 부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시간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빛나는 저녁 되시길 축복합니다. 9939번님은요. 오늘 아들 졸업인데 축하해주세요. 날이 조금 추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축하해주고 싶네요. 요즘 졸업 시즌이죠. 정말 대견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 응원하는 격려의 문자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3562번님,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도록 애써야겠어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혹은 정말 한 번 이상은 주님 마음으로 조금은 더 친절하고 따뜻한 그런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향아 성도님, 오늘 그리고 평생에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평안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오늘도 주님 좋습니다. 주님 사랑해야 고백하는 멋진 저녁 되기를 소망해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유턴의 음성으로 난 예수가 좋다와 함께 하시고요. 선물 소개 후에 광고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정답 못 보내주신 분들 주의 팔에 안기세.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일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는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도서출판 토제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간 속에 멈춰버린 보이시네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변치 않는 그 손길로 날 깨워 이 길을 걷게 하는 그 사랑을 나 이제야 가슴 가득 채우시는 애로만 살아가네 살아가네 했습니다. 금통방송 복음성가 대회 23회 본선곡이었습니다. 오늘 빛나는 인사 정답부터 발표할게요. 오늘의 정답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정답은 친절한이었습니다. 주님의 포근한 그 팔에 안겨서 조금은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또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정말 시렵고 추워서 오늘 마음 지키기가 힘드셨던 분들 계셨다면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힘껏 부르고 주님의 사랑을 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때입니다.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 따뜻함이 전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또 빛나는 저녁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사연 나눌게요. 1288번님 차가 많이 밀리지만 찬양과 함께하니 그래도 네 힘든 부분들이 물러가네요.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조금은 더 우리가 기쁜 마음을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토토님 다음 주 목요일에 저희 신랑이 일본으로 일을 하러 가는데요. 항상 도우시고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지격을 은혜 가운데 넓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6926번님은요. 아는 찬양 정답을 힘차게 외칩니다. 많이 춥습지만 주님의 팔에 안기고 싶어요. 네. 8275번님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힘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동주 성도님은요. 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맞이하면서 함께하고 있어 애청자입니다. 남기셨네요. 파라나나나버님,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셨네요.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겠어요. 남기셨고요. 7416번님은 4명의 자매 중에 3명이 졸업식을 합니다. 저하고 둘째는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식, 셋째는 내일 졸업식을 하는데요. 축하해주세요. 남기셨어요. 당연히 축하드려야죠. 서로에게 조금 더 그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진심 가득 담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졸업하고 또 사회에 나가거나 입학을 하는 그 시간에 함께 격려하는 그 멋진 모습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분의 당첨자 선정했는데요. 발표할게요. 7366번님 그리고 9187번님께 드릴게요.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7366번님, 9187번님 축하드립니다. 목요일 빛나는 당신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요, 우리 빛나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풍경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쁘고 힘차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잠시 추운 날씨지만 그래도 주위에 가까운 산책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실은요, 항상 지나는 그런 곳일 수도 있는데 분주한 일상과 이런저런 일들로 주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산책로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입춘이 지나면서 조금씩 봄 소식, 봄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편안히 걸어보면서 내가 항상 걷던 그 길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어떤 봄 소식이 오는지 한 번쯤은 주위를 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걷는 그 순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내 손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걷는 그 길 위에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은 따뜻한 손 꼭 붙드시고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이 힘든 순간에는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주님께 또 감사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저녁입니다. 문자 사연이에요. 0991번님. 저도 내일 졸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늘 안겼으면 합니다. 아멘. 다니엘이라는 대화명을 함께 하셨어요. 빛나는 당신에게 들으면서 저는 마사지 봉사를 하고 있어요. 몸이 많이 아파서 어디를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권사님이 오셔서 극동방송 함께 들으면서 제트기와 달란트로 함께하고 계세요. 예뻐지고 계시는 권사님 참 좋아하셔서 저도 좋네요. 네. 멋진 정말 달란트고 은혜인 것 같아요. 많은 이들에게 또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다니엘님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혜 성도님은요. 저 직장이 되었답니다. 좋은 회사 같은데요. 금요일부터 출근해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금요일이면 내일인가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아마 조금 설레기도 하고 행복한 긴장이라고 할까요? 누리고 계실 것 같은데 분명 잘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세요. 소빈맘님, 피디님 은혜로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봄방학한 우리 딸 수민이와 같이 듣고 있어요. 봄방학 동안에 새학기 준비 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엄마가 수민이에게 전하는 마음이었네요. 봄방학 중요하죠. 네, 겨울방학 또 여름방학도 중요하지만 새학기를 앞둔 봄방학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기쁘게 또 조금의 쉼도 있는 그러한 은혜의 방학, 기쁜 방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소개할게요. 김도연의 음성으로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들으시고요. 광고 후에 이어갈게요.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400년 역사의 한국교회 음악원이 2017학년도 교회 음악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나이와 수능에 상관없이 고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지휘, 성악, 피아노, 관현악, 실용음악을 전공별 교수의 1:1 레슨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0-765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을 이식받아 새로운 나의 삶이 주어졌네. 예전의 공포와 두려움 사라져 희망의 삶 고동치네.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아 새로운 나의 삶이 주어졌네. 고통에 승차하던 내 심장이 영원 생명 고동치네. 했습니다. 예수의 심장. 정말 주님 닮아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으면은 가까이 있으면 조금 더 닮은다는 얘기 많이 하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처럼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주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은 더 풍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사연이에요. 4055번님. 주일 성수를 놓고 직장 기도했었는데요. 기도 응답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올해 60세 한 집사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와, 얼마나 좋으실까요? 가끔은 직장 때문에 주일 성수하지 못해서 고민돼서 기도 제목 놓으신 분 많이 계시는데요. 응답된 거 축하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다시금 깨닫습니다. 간증 고맙습니다. 은빛지근님, 차를 한적한 곳에 놓고 문자를 보냅니다. 저는요, 오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그 찬송가 정말 많이 부르거든요. 4분의 4 박자라서요. 참 많이 부르는,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남기셨네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고맙습니다. 1757번님, 토요일이 대신방이에요. 제 마음이 설레는데요. 청소하면서 마음도 즐거워집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남기셨어요. 아멘. 역시 감사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사하는 가운데 기쁨을 또 은혜를 알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더라고요. 9243번님, 군인이 나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요 하시면서 또 신청곡 보내셨고요. 2083번님, 친정어머니 감기로 힘들어하셔서 병원을 다녀왔네요. 내일은 담임 목사님 모시고 또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려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깨어서 기도하는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9243번님은요. 아들이 5월 초에 전역하는데 어제 편지가 왔어요. 군에서 나라를 잘 지키고 또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대견하시고 기쁘셨을까요? 아마 편지 읽으시면서 눈물 훔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나라 잘 지키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잘 드러낼 줄 믿습니다. 오늘 끝 찬양 소개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으로 함께 할게요.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 할게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을 함께하는 신용파트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믿음 더욱 주소